태양절의 즈음에서 이란, 쿠웨이트, 노르웨이, 단마르크, 스위스, 핀란드, 오스트리아, 이슬란드, 이탈리아, 에스파냐, 에콰도르, 페루, 우간다, 리비아, 콩고에서 경축집회, 업적토론회, 연환모임, 강연회, 좌담회, 도서 및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.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류 자주비협 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